온 민족은 미국의 추악한 핵전쟁 사안꾼인 역적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온 세계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근에 와서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하겠다는 해괴한 광대노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세인을 우롱하는 또 하나의 대사기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오바마는 집권 전기간 핵무기 없는 세계 타령을 늘어놓았지만 그동안 해놓은 것이란 새로운 핵무력 증강과 핵전쟁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핵무기로 위협 공갈하면서 세계적인 핵전쟁 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킨 것뿐이다. 특히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최신 핵전쟁 장비들을 집중 배치하고 북침 핵전쟁 불장난을 그칠 사이 없이 광란 쪽으로 감행해왔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한 개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대규모 침략 무력과 핵전쟁 장비들을 동원하여 해마다 광란 쪽으로 벌리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비롯한 수많은 북침 핵전쟁 연습들과 최근 또다시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핵전략 폭격기 B-52와 B-1B, B-2를 투입 전개한 사실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바로 이것이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 구상을 내걸었던 미국의 기만적인 정체이며 부정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타먹은 오바마는 새빨간 거짓말로 내외 여론을 기만한 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오바마가 뚱딴지같이 핵선제 불사용 선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어떻게 하나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간판을 분칠하여 땅바닥에 처박힌 제 몸값을 조금이라도 올려버리는 기만술책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에 대한 우롱이며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다음 달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핵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지만 세계를 핵전쟁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놓은 핵전쟁 광신자로서의 특대형 보험자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역겨운 것은 미국 상전의 이러한 기만적인 광대노름에 안절부절하며 핵선제 공격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앙탈을 부리는 괴뢰패당의 해괴하고 가련한 꼬락서니이다. 얼마 전 괴뢰패당은 오바마의 핵선제 불사용 선언 움직임에 대해 해구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 억제와 남조선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미국이 핵선제 공격 원칙만은 고수해야 한다고 생떼를 부렸다. 이에 앞서 괴뢰들은 미국이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핵선제 불사용 선언 발표 문제를 안건으로 취급하였을 때에도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국지력이 약화된다는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추태도 불이었다. 지금 괴뢰패당은 핵선제 불사용 선언이 발표되지 못하도록 백악관에 로비 작전을 한다, 반대 목소리를 전한다고 부산을 비우면서 비열한 막후공작까지 벌리고 있다.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선언 노름이 핵공격을 불의에 감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만극이라는 것도 모르고 미국의 해구산이 없어질까봐 오바마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사색이 되어 돌아치고 있는 괴뢰패당의 비굴한 추태는 상전의 선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한시도 현명할 수 없는 미련하고 가련한 식민지 추구의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판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또한 괴뢰패당이 지금껏 미국과 함께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호시탐탐 북침 핵전쟁을 도발할 기회만을 노려왔다는 것을 다시금 만천하에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된다. 원래 핵선제 공격은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첫날부터 변함없이 견제하고 있는 노골적이며 날강도적인 침략 조리이다. 이러한 미국이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몰이 후에 핵폭탄을 들씌우는 특대형 보험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슴없이 감행한 것이다. 특히 핵 전범국인 미국은 지난 6.25 전쟁 시기 우리 민족을 멸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범죄적 흉계를 꾸미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을 뿐 아니라 전후에도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 공갈하면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추구해왔다. 새 세계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동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감행해온 것도 미국이며 특히 2010년 4월 우리를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재지정하고 괴뢰들과 함께 북침 핵선제 공격 계획까지 수립하여 북침 전쟁 연습에 적용해온 것도 다름 아닌 오바마 행정부이다. 최근 미국과 괴뢰 패당이 벌이고 있는 침략적인 사드의 남조선 배치 책동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도 핵선제 타격으로 북침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위험천만하고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 망동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것을 부단히 강화해온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전쟁 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세계 유일의 핵전범국인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북침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는데 대처하여 정의의 핵폭음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너무도 응당한 우리의 자의적 권리이다. 미국과 괴뢰 패당이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릴수록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의적 해국재력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괴뢰 패당이 지 아무리 북핵 위협이니 도발이니 뭐니 하고 악청을 돋구어도 미국의 북침 핵선제 공격 기도와 그에 적극 현승하여 위험천만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저들의 추악한 범죄적 흉계를 감출 수 없다. 핵무기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날강도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의 몰이후에 핵선제 타격을 해달라고 손이 닳도록 빌어대며 조선반도에 핵재난을 들시오려 하는 괴뢰 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는 쓸개 빠진 천하의 역적무리들이다. 동족 대결과 북침 핵전쟁 도발에 환장한 괴뢰 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무사할 수 없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있을 수 없다. 온 결의는 미국의 추악한 핵전쟁 사안꾼이며 핵전쟁 미치광이인 역적 패당을 단호히 매장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8월 25일 평양.